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동지께서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에서 사업을 시작하신 53돌세에 즈음하여 마자르 오스트리아에서는 토론회가, 앙골라에서는 강연회들이 최근에 진행되었습니다. 해당 나라의 각계 인사들과 군중이 참가한 행사들에서 발언자들은 위대한 김정일 각하는 조선노동당을 강위력한 당으로 건설하신 골출한 정치가 희세의 영장이시라고 칭송했습니다. 김정은 각하를 최고 수위에 높이 모신 조선노동당은 김일성 김정일주의기치 따라 사회주의 강국 건설과 조국 통일, 세계 자주화 위협 실현을 위하여 힘차게 전진할 것이라고 그들은 강조했습니다.